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용감하지?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 역시 용감하게 킥킥대래 난 랩덤을 가리고 가린 랩함을 들은 다 쓸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대래 가사 완전 신들렸지 24-7 언제나 난 끝끝에 목도 없고 멋도 없는 애들이 오늘도 후려대는 척추추 두 발이 보란듯이 경적을 올려 이 판의 추사편에 가요게 추게 턱 타서 과홈런 때려 자신 없다면 방망이를 내려 내 무대 끌린 대로 슛해 맘대로 그래도 대중의 함성들은 내게를 채워 그래 난 무대 위에 강대 커다 증명해 그저 마이크는 꺼도 꿈 다망친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명치에 힘 꽉 주고 다른 전호 다망친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피오는 날 우리 스타일은 no more dream 모두 위에서 선배들 등을 밟지 What? What? More can I say 대비부터 지금까지 쭉 위로 우리의 코치 점령한 시간 문제 첫 블락을 잡아들인 domino 길을 잡아들여 이 깜빡되면 우리 무대에서 길을 잡아끌어 이런 감각스러운 내 레벨 향해 한 번만 보면 순간 빠지면 너는 완전 속이 타 Everybody hold me down Okay 나는 4분에서 박자 beat 위를 항상 찍고 다녀 무릎 위에 선 상남자 남인친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명치에 힘 꽉 주고 다른 전호 남인친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